가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일어났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실패자고 나는 성공자야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정한 구세주라고 기세 등등하게 등장했다가 처참히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이들에게 사람들이 빠져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결국 왜 예수를 보내기까지 한 것일까? 그리고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남겨두고 왜 제자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계실까? 도대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창조되었죠?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다만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혼돈과 공허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질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인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그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그죠? 호흡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으니 그저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라.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라는 말 때문에 마치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돕는 자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돕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돼요.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가 각자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라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되 그것은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살수 있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질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모두를 살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그 관계, 그걸 파괴해버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다른 이를, 그 다른 이의 삶의 의미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는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말 듣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우리를 제압하는 신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 형체를 입어 오늘 우리 사이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신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현해내서 모두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하죠. 예수를 보낸 목표는 뭡니까? 단순합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낸 목표는 그들을 살게 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믿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훈련도 안 되고 실수투성이 뿐인 이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라고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아직 훈련도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내보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세요. 내보냅니다. 왜 내보낼까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같이 묵상해 봅시다. 왜 내보내실까요? 내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골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 모습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지팡이와 신은 챙기라고 하세요. 우리 경찬형제 나눈 것처럼 지팡이와 신은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심지어 지팡이와 신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지팡이는요, 당시에 야생동물이 다가올 때 막는 무기 같은 거잖아요. 신은 발을 먼 길을 갈 때 발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세요. 빵도 안 됩니다. 은화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거짓골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두 축을 좀 같이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요, 자신의 거지 같은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거지같이 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거지 같은 자신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귀신을 물리치게 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힘이 작동하게 만드는 모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자신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극히 초라한 이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전히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예수가 떠난 후에 그 실험을 계속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짓골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누가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하게 거지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도 드물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환대를 통해서 거지와 같은 이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요, 이런 기적이 구약에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짓골을 한 이방 사람이죠. 엘리야가 사르밧 동네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과부를 찾아가죠. 근데 그 과부가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눠 먹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계속 살게 됩니다.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이미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일을 환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누추하게 찾아오는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랜만에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지의 골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질 심판날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질책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2절과 누가복음 9장 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복음의 선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진실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거지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곳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지 않을 경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굳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열두 제자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죠. 열두 제자들, 이 실험의 결과를 제대로 맛보았을까요?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말고 다른 70명을, 어떤 성경 번역은 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똑같이 내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70명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들에게 복종하더군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따로 보낸 70명이 그런 일들을 해냅니다. 제자는 실패했지만 순수하게 예수의 길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성공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골로 갔는데 맞아들어 주었다. 거짓골로 갔는데 나를 거기 머무는 내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서로의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찾아온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세상에 펼쳐져 있죠. 엄청난 빈부의 격차,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이겁니다. 환대를 통해서. 누구나 삶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환대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대가 펼쳐지면 모두가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어제 워터풀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그런 걸 조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험하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나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바라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자기를 방어할 지팡이 하나 갖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신나게 얻어 터지다가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작은 자, 그 작은 예수님 맞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찾아오셨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낮고 낮은 구유로 찾아오시겠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죠. 그들을 환대하여 주었던,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목동들처럼 가장 버림받은 자가 가장 연약한 자를 끌어안음으로 이 땅에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